마지막 눈물이 나의 온 가슴을 찢어놓는다.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지. 네 모습을 닮은 누군가를 찾는 건지 난 그린 그 자리에 서 있어. 쓸쓸한 내 어깨를 금방이라도 네가 두드리고 숨은 것만 같은데 왜 없는 건지 또 보는 건지 아니 눈이 멀었는지. Oh no. 또 다른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난 믿었었는데 가슴 안에 너는 낙인처럼 지울 수가 없어. 어떡해. Oh.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이제야 알아버린 내가 너무 비참해. 수가 없게 된 걸까. 난 너무 두려워 우리의 추억이 깊이 베어 있는 곳엔 완벽한 사람을 만난 너 보게 될까봐. Yeah. 너 같은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난 믿었었는데 가슴 안에 너는 낙인처럼 아파 죽겠는 걸.